만수대 운덕의 높이 모신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2일 거철수를 단장으로 하는 청년 교육일꾼 대표단이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